러시아의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72돌세 즈음에서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9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화환 진정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참가했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대사관 성원들은 또한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사관 성원들은 지방에 있는 해방탑, 소련군 동상, 열사묘, 추모탑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한편 청진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 성원들이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